Hobbs News.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에서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7기를 모집합니다. 모집 일정은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입니다. 2021학년도 신입생만 지원 가능하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연간 600만 원의 장학금과 각종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생 지원팀에 문의 바랍니다. 서울 창업카페에서 우수 예비 창업팀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동부권 지역에 거주하고 구체적인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예비 창업가 및 창업 동아리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 창업카페 상봉점에 문의 바랍니다. 동대문 엽기 떡볶이 엽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3월 15일부터 3월 28일까지며 엽기 떡볶이를 좋아하고 개인 SNS 계정을 보유 중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활동 기간은 4월에서 6월, 3개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 엽기 떡볶이에 문의 바랍니다. 인권센터에서 2021년 대학원생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조사 기간은 3월 8일부터 3월 31일까지며 한양대학교 대학원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선착순 1,000명의 참여자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인권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음란물이 게시돼 논란입니다. 음란물의 유포자인 A씨는 해당 영상을 게시한 뒤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팅방을 나가 현재는 영상을 삭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상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채팅방 회원들이 모두 방에서 나가야 합니다. 맹의원실은 사실 파악 후 회원들에게 채팅방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소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 7분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첫 중형 위성이 발사됩니다. 위성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만약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한다면 향후 4년간 국토교통부에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성공 여부는 발사 후 1시간 42분 후에 알 수 있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50분쯤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친모가 시신 발견 직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구체적인 과정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발견한 후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딸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신을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시신 유기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A씨가 숨진 아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정황은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사명을 하이브로 바꿉니다. 빅히트는 오늘 오전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뉴 브랜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빅히트의 새 비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새로운 사명 하이브는 연결과 확장, 관계를 상징한다며 현재의 사업을 아우르는 동시에 이를 연결, 확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빅히트의 새로운 사명은 오늘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이후 공식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19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 HUBS